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상순에 진행된 공동실무위원회 회의 이후 북남 해외측준비위원회들의 활동 정령들이 통보되었으며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과 당면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민족 대회가 당국을 포함한 각계각층 대표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다시금 확인하고 전민족 대회를 올해 안에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술 북남 해외가 공동으로 기념하며 이를 계기로 전민족대회 북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 기간 북과 남의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계층별 대표들의 실무 접촉이 있었다. 접촉들에서는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북남선언 발표 기념 기간에 북남 노동자 농민 단체별 대표자 회의, 상봉 모임, 북남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등 다양한 공동 행사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최 106, 2017년 4월 21일 평양.